만나는 듯 입술은 너무너무 마치 처음 만남같이 공기 마저 난 좋아 넌 지금 손이 대신 말하잖아 긴장한 거 맞지 확실해 넌 뭔가 숨기고 있어 지러워서 이런 말 잘 못하는데 요즘 자꾸 생각해 너랑 나랑 fall in love Boy 빨개진 널 보면 수줍은 소년의 심장 박동 좀 저리한데 넌 마치 자석같이 날 자꾸 끌어당겨 난 지금 널 보면 당장 끌어안을 것 같지 왜 자꾸 놀라 웃자마자 빛나 숨금만 살짝 스쳐도 간장 보니까 너 좀 귀여운 것 같아 아이아이아이아 눈빛이 흔들흔들 나까지 다 떨리잖아 넌 노란색을 분명히 나타내 표현한 학생이고 oh, 이젠 그 꽃이 나란 포장지에 담아 너와 나에게 선물하려 해 어때? 보일러